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소년단 야영소들에서 첫기 야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기 야영 시작 모임이 15일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송도원 국제 소년단 야영소,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소, 서감 소년단 야영소를 비롯한 각지 소년단 야영소들에서도 첫기 야영이 시작되었습니다.